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 15에 의하면 제 유럽 동포들이 3월 28일 촛불 정신으로 평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새 사회를 세울 것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호소문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보안법 철폐, 남북 화해와 내왕, 전쟁 위험의 해소, 자주 통일 노선의 확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